소시지로 수프 만들기. 강력한 나라 레드레이크의 프란시스 왕은 매년 주변 10개 나라의 모든 왕과 귀족을 위한 왕실 연회를 열었어요. 왕은 올해에는 아들을 연회에 온 공주들 중 한 명과 맺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왕자는 왕실 요리사의 딸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딸의 현명함과 똑똑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어요. 마리,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왕자님이잖아요. 당신은 공주랑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전 하인 10명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는 사람과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에는 그런 거만함이 필요 없어요. 이 나라는 현명하고 똑똑한 왕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주들이 이미 와 있잖아요. 왕께선 공주와 결혼하길 원하세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마리, 혹시 당신은 소시지로 수프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건 덴마크 속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소시지로 수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시지로 수프를 만든다는 말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불합리하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소시지로 수프를 겨우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 맞아요. 그날 밤 사람들이 왕실 연회를 위해 모였을 때 왕이 말했어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내 아들은 훌륭하고 잘생겼으며 통치와 검술, 법률에 능숙한 왕자로 아주아주 늠름하게 성장하였다. 이제 왕자는 드디어 레드레이크의 왕비가 될 공주와 결혼을 약속할 때가 되었도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레드레이크의 왕자님과 결혼할 공주를 어떻게 정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왕이 곧 나라의 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왕은 독립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왕비가 되고자 희망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아주 작은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저는 소시지로 수프를 요리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시지로 수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맛이 정말 끔찍할 거라고. 그리고 아마도 건강에 좋지 않을 거야. 어떻게 공주에게 수프를 만들게 할 수 있죠? 제 딸은 공주라고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조건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주니까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요.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해. 공주 3명이 여왕을 뽑는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공주는 거대한 소시지를 만든 후에 많은 병사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수프의 조리법을 알아내기 위해 부지런히 떠났어요. 어느 날 밤 공주는 어떤 숲에 도착했어요. 병사들이 텐트를 세웠죠. 이른 아침에 공주는 웃음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창가로 간 공주는 꽃에서 요정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요정들은 뭔가 의논하는 것처럼 보였죠. 공주는 소시지를 들고 요정들을 만나러 갔어요. 우와! 너희들은 누구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안녕! 혹시 네가 들고 있는 게 소시지야? 맞아!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큰 소시지는 처음이야! 바로 우리들이 찾던 소시지 같은데 잠시만 우리에게 빌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요정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소시지를 태양빛으로 감싸고 주변의 잎사귀와 꽃에서 이슬을 모아 소시지에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정들은 공주에게 돌아와 소시지를 돌려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공주님.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뭔데요? 나는 소시지로 수프를 만드는 법을 찾고 있어. 방금 우리가 한 거 못 봤어요? 우리가 방금 소시지로 수프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져가세요. 아마 마음에 들 거예요. 첫 번째 공주는 소시지를 들고 왕자에게 갔어요. 요정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대신 이걸 주었습니다. 전 제비꽃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참가자의 차례가 된 것 같군. 이제 두 번째 공주의 차례가 됐어요. 공주는 현명한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어요. 소시지로 수프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너는 지혜를 구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시인의 마음으로 표현해야만 한단다. 지혜를 구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시인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알겠어요. 저는 공주니까 꼭 해낼 거예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공주는 나라의 모든 학자와 화가 그리고 시인을 공주의 수행원으로 모아서 왕자에게 갔어요. 배야, 제가 소시지로 수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정말인가? 소시지로 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시인의 마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지혜를 위해 저희 나라의 모든 학자들과 상상력을 위한 화가들, 그리고 표현하기 위한 시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공주여, 이 대회는 직접 참가해야 하는 것이지 그대 나라의 인재들을 위한 대회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폐하, 저는 공주입니다. 공주는 절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참가자의 차례가 된 것 같네요. 자신의 운을 믿어보기로 한 세 번째 공주는 아주 먼 나라로 떠났어요. 어느 날 공주는 어떤 마을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잡았어! 내가 먼저 봤고! 아니야, 나야! 내가 먼저 잡았다고! 누가 먼저 본 게 무슨 상관이 있니? 안에 들어가서 강아지에게 줄 우유나 가져오렴. 소시지로 수프를 만드는 건 그만두고! 소시지로 수프를 만든다고? 실례합니다. 네? 소시지로 수프를 만드는 조리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조리법요? 네, 저는 공주예요. 그 요리법을 주시면 후하게 보답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소시지로 수프를 만드는 조리법은 없답니다. 하지만 방금... 소시지로 수프를 만든다는 것은 덴마크의 속담으로 멍청하거나 불합리하게 행동하는 것 혹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아, 소시지로 만든 수프 요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공주는 궁으로 돌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어요. 왕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시지로 만든 수프 요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우리 딸들이 헛수고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어떻게 감히 우리 귀한 공주들에게 그럴 수 있나? 불쌍한 내 딸은 조리법을 구하기 위해 온 나라 구석구석을 뒤졌단 말이야. 네, 분명 하인 100명과 함께 갔었죠. 고작 하인 100명이었네. 가엾은 내 딸.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이 모욕은 반드시 대갚아주겠다. 반드시. 전쟁이다. 맞아,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래, 전쟁이다. 그래, 전쟁이다. 그래, 전쟁이다. 기다려주십시오. 소시지로 수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인가? 네. 보여주거라. 우리는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가져오세요. 고맙습니다. 이 수프에는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물을 넣고 확실하게 끓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소시지를 끓는 물에 넣습니다. 물론 소시지가 가장 중요한 재료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지? 이 조리법이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지? 왕관 세 개를 녹인 금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네! 이 특별한 수프는 왕관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폐하? 왕들과 왕비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왕이 왕관을 벗는 일은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왕들은 모두 소시지 수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걸 맛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어떤 왕이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 왕은 일어나서 거만한 태도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우리가 소시지 수프를 먹는 것이 이곳의 주인인 레드레이크 왕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왕실의 예법에 따라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소시지 수프의 존재를 믿고 그 수프가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도 요리할 필요가 없다. 맞아, 우리는 안 먹어봐도 된다. 맞아, 우리는 안 먹어봐도 된다. 그럼 잘 됐군. 소시지로 만드는 수프의 조리법을 정확하게 나에게 가져와 보여주려던 이 여인이야말로 이번 왕비 선출 대회의 우승자임을 만천하에 공식으로 선포하는 바이다. 네, 찬성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여인이요, 그렇다면 레드레이크의 왕자인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느냐?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리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모든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어요. 마리는 모든 나라를 소시지로 수프를 만들어 구한 거죠. 마리는 왕자와 결혼해서 지혜와 연민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